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돌새 즈음에서 여러 나라 정당 단체의 대피단과 인사들이 12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해당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을 축하 방문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 작품에 나이지리아의 여러 정당 대피단과 이란 이슬람교 연합당 제1부총비서 일행, 방글라데시우 자티야당 총비서, 방글라데시우 인민연맹위원장, 방글라데시우 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방글라데시우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방글라데시우 조선친선 및 연대성위원회 위원장, 민주공고노동당 총비서를 비롯한 각계 인사 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편 17일 베닌 사회주의당 위원장은 우리나라 대사관에 꽃다발을 보내왔습니다.